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언젠가 파출소 앞을 지나가는데요. 비가 올 땐 누구나 이용하세요. 이렇게 헌 우산들을 꽂아놓은 곳이 있더군요. 또 문 앞에 짜투리 공간에다가 하얀 의자와 테이블들을 내놓고는 노천 카페처럼 꾸미고는요. 모든 이의 쉼터니 누구나 쓰세요. 이렇게 써붙인 경찰서도 봤습니다. 참 아름다운 풍경의 경찰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경찰서라는 이름 앞에 아름답다는 말이 붙으니까 조금은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도 들지요. 하지만 기대 이상의 그런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도 그 생각하는 방식이나 살아가는 방식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첫 곡입니다. 지지난주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시간에 보내드렸죠. 영화 Made in Heaven 중에서 마사 데이비스, We've Never Danced.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정. 어떤 바람으로 너의 엉킨 머릿결 흩날릴까? 장편소설 여자의 남정. 멀어지는 뒷모습에 입술 깨물다 둘러본 세상이 너무 막막해. 김한길의 소설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자기 음악 좋아하지? 랩? 발라드? 아니면 최신 유행 음악? 700-8883.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음악 들을까? 700-8883. 우리 이별의 음악은 듣지 말고 사랑의 음악이나 그리움의 음악만 듣자. 700-8883. 심심할 때 음악 퀴즈 어때? 700-9993. 자, 준비됐지? 응. 700-9908. 조심해, 함정이야. 크리스탈이 어딨지? 용계 찾아왔구나. 예. 찾았어.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4200. 그랜드 캐년. 제목만 들으면 산악 영화쯤 되는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영화가 시작되면 이번에는 느린 화면으로 천천히 이어진 농구 시합 장면이 스포츠 영화인가 이런 생각까지 갖게 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그랜드 캐년이라는 제목 밑으로는 산도 농구도 아닌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황폐함, 따뜻함, 우울과 희망, 그런 것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경찰 헬기가 떠다니는 로스앤젤레스의 밤거리. 변호사로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맥은 어느 날 농구 시합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다 길을 잘못 듭니다. 거기다 차까지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그곳은 범죄가 일상화되다시피 한 흑인 구역입니다. 맥은 불안에 떨며 견인차를 기다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곧 건들대며 나타난 5명의 흑인 청년들. 그들은 총도 갖고 있습니다. Mayday, Mayday, we're going down. Hey man, we need some help here? This is a nice car, mister. It's one of them new Jap cars. Yeah. Yeah, you need some help. Oh yeah, there's a Jap car. Thanks. No, I've already called for the tow truck and the police. You called the police? What? On that phone there, you called all those people? Who else you call? Your mama? He been busy, man. I see. You know, this is a nice car, mister. I could use me a car with a phone in it. Maybe you want to get a ride somewhere or something. You want a jump start or something? Yeah, man. How about a jump start? Ooh, he nervous, y'all. What you so nervous about, man? Maybe he carrying, Jim. Maybe he's scared. 하지만 아직 그 무기를 휘두르기 전 견인차를 끈 사이모니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흑인인 사이모는 그들을 설득해서 맥을 데리고 무사히 그 구역을 빠져나옵니다. 사이먼은 결정적인 순간에 맥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죠. Swim in the ocean every day. Be perfectly cool, you know. Then one day, this one particular day, you bump into the big shark. And the big shark don't hate you. He's got no feeling for you at all. You look like food to him. Hey, you don't hate a hamburger, do you? Those boys back there, they got nothing to lose. If you just happen to be swimming along, bump into them, well... It might not be worth worrying about. It's like being in a plane. 그들은 함께 돌아오면서 엉망이 돼가는 시대를 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맥은 말합니다. 이런 도시에서는 죽는 일이 다만사고 끔찍한 일이 많다. 그런데도 다들 살아가는 걸 보면 사람이 약한 존재만은 아닌 것 같다고요. 하지만 사이먼은 그랜드 캐년에 관한 얘기를 꺼내면서 고개를 흔들죠. 그랜드 캐년에 가보면 사람은 너무나 하찮고 미미한 존재라고요. Man, get yourself to the Grand Canyon. Beautiful, huh? It's just pretty, all right. But that's not the thing of it. You can sit right on the edge of it, you know. I did that. I did everything. I went down in it. I stayed overnight there. But the thing that got me was sitting on the edge of that big old thing. Those rocks. And those cliffs and rocks, they're so old. It took so long for that thing to get to look like that. And it ain't done either. You know, it happens right while you're sitting there watching it. It's happening right now while we're sitting here in this ugly town. You know? Yeah.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자신을 잊고 너무 큰 욕심과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일까요? 어쨌든 그 일로 사이먼은 맥을 특별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맥이 흑인들에게 당했던 것처럼 폭력은 도시 곳곳에서 고개를 찌릅니다. 에이, fuck, you scared the shit out of me. The Rolex. Whoa, whoa, whoa, what, the car? You want it? You got it. Asshole. I told you I wanted the watch. (웃음) 그 자신이 폭력 영화를 즐겨 만드는 데이비스. 맥의 친구인 이 영화 제작자가 백주 대낮에 강도에게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또 사이먼의 여동생 집에는 별 이유도 없이 총탄 세례가 퍼부어지기도 합니다. 때론 거기에 지진까지 일고 이웃 노인은 심장 발작으로 맥없이 쓰러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깅을 하던 맥의 아내 클레어는 길가 숲속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길가 숲속에 버려진 그 아기는 우리 현대인들이 버려버린 바로 희망 그 자체 같습니다. 클레어는 희망을 줍듯 마치 어떤 운명을 느낀 듯이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와 정성스럽게 보살핍니다. 하지만 맥은 그 일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들은 다투게 됩니다. Just don't think that I can talk about Harlan again tonight. I've been begging you to get away from him for the past 8 years. What, so I can go start a new immigration practice on my own? That night when I thought those boys were going to kill me, I realized I hate fucking immigration law. No, you don't. You like it and you're good at it. What you hate is being partners with an asshole like Harlan. We don't have to talk about this. Maybe you hate some other part of your life and you don't want to admit. What did you say? When a person thinks that they're about to die, nothing that they did that day is going to look like it was worth their time. That's not what you were going to say. Oh, well, if you're so sure, you know what I'm going to say. I guess I don't have to say anything. Look, Mac, I don't even know what I'm going to say from one second to the next. The world doesn't make any sense to me anymore. I mean, what's going on? There are babies lying around in the streets. There are people living in boxes. There are people ready to shoot you if you look at them. And we're getting used to it.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아기를 내버리고 길에서 살고 상자곽 속에 사는 사람까지 있어요. 이유 없이 살인을 하죠. 우린 거기에 익숙해지고 있고요. 모두 미친 것 같아요. Wow. Ah, damn, that's smart. Hold it up. Apply pressure. Pressure. 하지만 모두가 미친 것 같은 세상을 그렇게 버려둘 수는 없는 거겠죠. 클레어는 일단 보호소에 보냈던 아기를 입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날 밤 클레어는 그들의 16살 난 외아들이 멀리 떠나는 꿈을 꿉니다. 대신에 찾아낸 어린 아이는 간 곳 없고 그곳에는 단지 불황화만이 서 있을 뿐이었죠. 한편 맥은 하늘을 날아다니다 추락하는 꿈을 꿉니다. 그들의 이런 악몽, 이 꿈들은 현대인의 불안을 상징하는 거겠죠. 네, 그러던 어느 날 맥은 자신을 구해줬던 사이먼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한 가지 제의를 합니다. 흑인 구역에 사는 사이먼의 여동생 가족에게 다른 곳의 아파트를 빌려주겠다는 제의죠. 그 제의에 사이먼은 한동안 망설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겐 누군가의 지나친 호의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동생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 받아들이게 되고 여동생 가족은 백인 구역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흑인 구역에서 벗어난 그들에게는 또 다른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한 첫날, 여동생의 10대 흑인 아들은 백인 구역에서 도망가듯이 뛰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심을 받고는 경찰에 붙들립니다. 사람 사이의 편견, 이기심, 삶에 대한 무기력과 무책임, 권태. 그런 것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크게 절망시키는 것이죠. 그런 절망을 느끼는 또 한 사람, 맥의 여비서이자 유부남인 맥을 사랑했던 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도 그녀를 생각해 주지 않자 그녀는 맥을 비난하면서 그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떠납니다. What's next? Nothing. I'm quitting. Tell me. This isn't tolerable. I can't do this anymore. It's sick. I need to go on. Don't act like you're not relieved. I know you are. I don't want you to go. You know what your trouble is? You just never want to be the bad guy. You want everything you do to be okay. But it isn't. If you really didn't want this to happen, then you shouldn't have fucked me. I'm sorry. I think I've said that before. But you didn't mean it. You aren't really sorry it happened, are you? Are you? You've denied me in every way you can. Everything I've wanted, you've denied me. I've been honest with you all along, even that night. Who gives a shit? Don't you see what you do? Even now, you want to deny me what's rightfully mine. Which is? To resent the hell out of you. To feel totally rejected and hate it. To hate you for doing it to me. There are a lot of good men out there who are going to treat me like I'm the very thing they want. And then you do that thing with Jane. What? You know, with that guy, that tow truck guy. What about it? What's that got to do with anything? You don't even know, do you? You don't even know why that hurts me so much. Jane's in love. She thinks this could be the one. Is that bad? I thought she was your friend. She is my friend. I'm very happy for her, but it makes me feel like shit. That you're out there finding her the love of her life, and I'm here like what? I'm here like shit. How do you think that's gonna make me feel? Dee, look, I understand you're angry with me, but why would... Forget it. It doesn't have to make sense. I'll stay for 2 weeks, but you better find somebody else. 문을 확 닫고 나가는 그녀를 보는 맥의 표정. 거기에는 삶의 여러 가지 언짢은 의외성에 지쳐가는 한 중년 남자의 허탈감이 잔뜩 서려 있습니다. People do it all the time. They look like they're fine. I am crazy for your father. Have we given you any sign that we're having trouble? So, what were you gonna tell me? Wait a minute. Answer me. 얘기는 다시 아기를 입양하기 위해서 애쓰는 맥의 아내 클레어에게로 돌아갑니다. 버려진 아기와의 만남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클레어는 우선 16살 난 외아들의 의견부터 조심스레 묻습니다. 캠프에서 돌아온 아들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였습니다. Now what are we going to tell me? What do I have to have an open mind about? Maybe we should talk about it later. You can't do that to me. Just pretend I never said anything and tell me. Your father and I are discussing whether to adopt a little girl. 그리고 클레오는 다시 끈기 있게 남편을 설득합니다. I've heard to you that it doesn't really matter all that much. Why should you be the one person on Earth who always acts rationally? Don't forget rational. I'm completely out of control. Stop me before I kill. Well, so good for you. Aren't you sick of trying to be in control all the time? I am. Mac, you think that I want that baby because I've got some hole in my life. Mac, 사는 게 공허하다든지 허전해서 그 아이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애는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해요. 당신이 사이먼에게 신경 쓰는 것도 그가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이에요. 난 그 애를 발견했고 사이먼이 그런 것처럼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이런 게 기적인지도 몰라요. How do you think that I feel about this baby? What if I hadn't heard it? What if no one had heard her? We would have read about it in the Times. Oh, my God. They found a dead baby under the bushes on Carmelina. Oh, Mac. I must have run right by it the other morning. But that didn't happen. I found her. And maybe I saved her life just the way maybe Simon saved yours. What are you saying? Something has happened. You can't go back and have it not happen. Some kind of connection has been made and it has to be played out. That is why you can't stay out of Simon's business. It's like this itch you've got to scratch. Claire, you're talking about a lifelong commitment just because you happen to be running by those bushes. I'm not going to be dealing with this Simon guy the rest of my life. How do you know that? How do you know that this man isn't going to be your friend until the day that you die? 다음엔 아버지가 아들에게 운전을 가르쳐주면서 서로 아기 입양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We have a three-car collision to report on the Santa Monica Freeway east of National Boulevard. Only one lane is open. And Ted, I gotta tell you, the surface streets are no picnic right now either. It is a jungle down there. And I realized that it wasn't really both you and Mom who were always saying how glad you were you didn't have any little kids anymore. It was really just you. I mean, when I really thought about it, Mom never really said that. 엄마가 아기를 원하는 게 잘못이라고 하긴 싫었어요. 아빠 인생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Roberto, you can't just go because you want to. You gotta make sure it's clear. I messed up. Better to go 10 blocks out of your way than to try to get over when it's impossible. Okay, watch this guy getting out of his car here. Slow down. Slow, slow, slow! When I tell you to stop, you've got to stop. 그 말을 들으며 맥은 다른 말 없이 운전만 가르치다가 그러다가 마침내 한마디 합니다. 아기를 받아들여야겠지. Meg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사이먼에게는 새롭고 즐거운 일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맥이 소개해준 여자 제인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데이트를 즐기고 멀리 떨어져 있는 농아인 사이먼의 딸에게 함께 타이핑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이먼은 얼마 뒤 맥을 만나서 제인의 일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맥에게 해줄 게 있다고 말합니다. Kind of big, aren't you? You look like you're about ready to play. Yeah, maybe, maybe. I want to see you shoot from the outside. Oh. Mac, what made you get me together with Jane? Dumbness, I guess. Compulsion to stick my nose where it doesn't belong. Why, has it ended badly? No, it hasn't ended at all. She's the best thing that's happened to me in a long time. Really? No shit. Yeah, so there you go, my friend. Sometimes things work. Yeah? Yeah. Okay, then. The 20. Take it out from back there. Winner takes it out. You sure? You might not get a chance to shoot. You're going down. That is so cool about you and Jane. Yeah, it's cool. That's why I came out here tonight. I thought of a way to thank you. You don't have to thank me. I have an idea. 제인을 나 같은 놈한테 소개해준 걸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알려주고 싶어. No, 장면이 바뀌면 차가 멈추고 차 안에서 맥과 그의 아내와 아들 그리고 아기 그리고 사이먼과 제인, 사이먼의 여동생의 가족들이 다 함께 내립니다. 사이먼이 바로 그들에게 그랜드 캐니언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맑은 햇빛 밑으로 한없이 펼쳐진 그랜드 캐니언. 사람들은 그 깊은 계곡과 수많은 절벽들을 내려다보면서 모두 다 잠시 말을 잃습니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사이먼이 맥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곳. 그곳에 어디 한 군데 앉아 있어봐요. 무엇보다 정상에 어느 한 곳에 앉아있는 게 가장 인상적이에요. 그 오래된 바위하며 절벽들. 수만 년이 걸렸을 텐데 아직도 완성된 모습이 아니죠. 내가 거기에 앉아있을 때도 또 지금도 변하고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알게 됩니다. 편협한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게 정말 부끄럽지요. 우리의 삶은 어디까지 일그러져 가고 있는 걸까요? 또 웅장하고 위대한 이 그랜드 캐니언 같은 자연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사람들은 갈수록 문명적이 돼가지만 한편으로는 갈수록 더 편협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점점 더 서로에게 더 많은 상처와 좌절감과 이유 없는 잔인함, 소외감을 주지요. 그러면서 그럴수록 또 더 점점 더 많은 희망을 빼앗기고 있고요. 로렌스 캐스단 감독은 그런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좀 쉬어야 한다. 너무 지쳐서 너무 거들어가는 이 삶에 휴식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우리를 이 그랜드 캐년으로 데리고 간 거겠죠. 사이먼이 거친 삶에 탈진해가는 이들을 그 광활한 자연 앞으로 데리고 갔듯이요. 영화 그랜드 캐년에 삽입된 Searching for a Heart. 마치 영화의 주제를 얘기해 주는 것 같죠. 워렌 제븐의 음성이었습니다. 영화 그랜드 캐년, 이것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섯 사람의 이야기죠. 예상하지 못한 폭력과 마주치기 전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조금은 배타적인 이웃사람 맥, 케빈 클라인이 연기를 하고 있는 이 맥이 어쩌면 이 이야기의 조금은 커다란 주인공일 수도 있고요. 또 데니 글로버가 연기한 사이먼은 폭력과 절망 속에서 가족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인물입니다. 버려진 아기를 우연히 발견한 뒤부터는 자신 역시 그 버려졌던 모성 본능을 재확인하는 클레어, 메리 맥도넬, 또 맥의 비서 디, 메리 루이스 파커와 맥이 사이먼에게 소개시켜준 디의 친구 제인, 이들은 도시 생활의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정말 우리 주변에서도 늘 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죠. 또 폭력 영화를 만들다가 진짜 자신이 폭력을 당하는 데이비스는 스티브 마틴이 연기하고 있는데요. 아주 오랜만에 코미디 영화가 아닌 진지한 영화에서 과장되지 않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죠. 정말 이 영화에는 과장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가 어쩌면 너무 미지근하다. 이 영화를 볼 때도 또 지금 들으신 후에도 너무 미지근하지 않는가. 너무 잔잔하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삶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미지근해요. 뭐 액션 영화나 뭐 스펙타클 영화처럼 너무나 큰 사건도 없고요. 사건이라 해봤자 운전 연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치 삶의 정글 같습니다. 그 교통, 심한 교통지옥의 그 도로가요. 그리고 이 영화는 참 솔직해요. 저는 총을 맞았을 때 사람이 그러한 신체 반응을 보이는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기껏해야 뭐 총, 아주 엄청나게 총을 많이 맞고도 여전히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액션 영화의 주인공들만 봐서 그런지요. 스티브 마틴이 총을 한 방, 그것도 다리에 맞고서는 그렇게 격렬한, 어쩌면 처참한 반응을 보이는 그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일지도 몰랐거든요. 또 스티브 마틴이 그런 사건을 겪고 나서도 결국은 본래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심하게 변하지도, 그렇게 극적인 삶을 살지도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과장 없는 이 이야기는 1991년 그 솔직함으로 인해서 베를린 영화제 황금 곰상을 수상했죠. 아카데미에서는 각본상에 노미네이트 됐는데요. 각본은 감독인 로렌스 캐스단과 그의 아내 매그 캐스단이 공동 집필했죠. 이 로렌스 캐스단은 원래 시나리오 작가로 시작한 감독인데요. 제다이의 복수, 레이더스, 또 제국의 역습이 그가 시나리오로 쓴 것이죠. 아, 그가 영화 감독으로 데뷔한 것은요, 필름 누아르 형식의 바디 히트를 통해서인데요. 83년에는 아카데미에서 작품, 각본 등 3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된 영화 빅쥐를 만들었고요. 또 88년에는 역시 작품, 각본 등 4개 부문에서 노미네이트 된 영화 우연한 여행자로 그의 따뜻한 감성을 다시 보여주고 있죠. 새로운 서부극인 실버라도, 또 코미디물인 I Love You to Death, 이런 다양한 영화들을 통해서 실력을 보여준 정말 실력파 감독이죠. 자, 이 영화 조금은 친근하고 또 최근에 나온 비디오로 여러분에게 먼저 시네마 천국의 문을 열어드렸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여러분이 만날 수 없었던 영화들, 정말 영화 작가라고 불리우는 그들의 영화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이틀의 이형욱 씨, 아니 증산동의 차승환 씨네요. 친구 완채의 생일 축하해 오셨고요. 인천의 김태수 씨는 서울 사는 동생 선미가 몸이 몹시 아프다고요. 빨리 나으라는 아주 따뜻한 사연 보내주셨네요. 박환순 씨, 국가고시 치르신다고요. 꼭 합격하게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아주 신나는 곡이에요. TV 드라마 케빈은 12살 중에서 조 카커가 부릅니다.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What would you do if I sang out of tune? Would you stand up and walk out on me? Lend me your ears and I'll sing you a song. I will try not to sing out of key. Yeah. Oh, baby, how do you say I'm gonna get high? I tell you, I don't even say it no more. I will help my friend. Gonna get out of my friend. I will help my friend. Yeah, yeah. And it happens all the time, yeah. What do you see when you turn out the light? I can't tell you, but it so feels like mine. Don't you know I'm gonna make it with my friends? I promised myself I'd get back. Said I'm gonna try it with a true heart. 때로는 친구들이 건네는 아주 조그만 도움 하나로도 우리는 큰 힘을 얻죠. 영화 케빈은 12살 중에서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조 카커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대구 수성구 범어일동의 김윤기 씨, 그리고 경북 점촌에서 지연이 미숙이 사랑하는 명화와 듣고 싶다고 하신 이재희 씨께 되어드리겠습니다. She's Having a Baby라는 영화가 있어요. 비디오로는 결혼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엘리자베스 맥거번과 케빈 베이컨이 부부로 나오는 정말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물입니다. 그리고 과연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코믹함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자, 이 중에서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룹 카멜이 부릅니다. It's All in the Game. 자, 이 노래 들으시면서요.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A game for love.